너는 차에서 잠이라도 자자. Let's get it. Let's get it. 너는 차에서 잠이라도 자지. 베란에 배부가 숨차차비 어제. 너는 차에서 잠이라도 자지. 이걸 또 너대로 만들라고 하지. Wait it, wait it. 웃기지도 않아. 뭐가 불만이야? 그래봐자 너네보다 한 시간 먼저 일어나는 건 낫지 않아. 아 여보세요, 저 문스타인데요, 여기 카니발 세 개만 불러주세요. 이래 싹 다 장한 동으로 보내버리게. 아무리 그래도 위치는 공평해. 마지막이면 뭐해, 잠도 못 자고 사귄 해네. 작년 못 지낸 올해요, 카니발의 소린 거래요. 말을 길도 입어 풀니까 네 손톱 잡고 let me do it again. 차곡차곡 쌓여가는 파운데이션, 피부가 이제 숨쉴 틈이 없네. 잠깐 카메라 주민은 하지 말아줘. 자꾸만 자꾸만 얼마나 살고 피부에 양보할 시간을 줘. 오늘 차에서 잠이라도 자지. 외란의 폐부가 숨차차비 어제. 오늘 차에서 잠이라도 자지. 이걸 또 노래로 만들라고 하지. 지금은 새벽 3시. 빨리 집에 가고 싶지. 네 나 난 나 더 챙겨줘. 난 세 번째 넌 두 번째 일찍 나와야 돼. ABC 다 정해져 있어. 어차피 딸같이 끝나지. 지지지지 차에서 잠이라도 자지. 화장 한 채로 자지. 되게 찝찝하지. 머리 어깨 무릎 발 다 같이 work work work work work it up higher. 아쉬울 것도 후회할 것도 더 잃을 것도 없어. 인생 뭐 있냐고 인생 좀 피고. Don't like fun anymore. 언니는 차에서 잠이라도 자지. 외란의 폐부가 숨차차비 어제. 너는 차에서 잠이라도 자지. 이걸 또 노래로 만들라고 하지. 잘도 자네. 우리 언니 다같이 work work work work work it up. 손 들어 머리 어깨 무릎 발 다같이 work work work work work it up. 소리 질러. 인생 뭐 있어 인상 좁히고. 인생 뭐 있어 인상 좁히고.